또박또박 이야기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의 내기 글 말라치 도일 그림 숄터 워커 등장인물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년이에요. 우연히 만난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와 내기를 하게 되는 브랜든 하나뿐인 손자를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한 할머니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를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 삐쩍 마른 흰말을 타고 다니는 노리스는 한번 내기를 시작하면 자기가 이길 때까지 그만두지 않아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의 시중을 두는 소녀로 브랜든을 도와주는 올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브랜든은 언덕 뒤에 있는 넓은 들판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온몸이 잿빛인 데다가 키가 껑충한 남자가 삐쩍 마른 흰말을 타고 왔어요. 남자는 브랜든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이봐, 꼬마야, 네 이름이 뭐냐? 나랑 공을 높이 던졌다 받는 게임으로 내기하는 거 어때?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한다는 게임이지. 남자의 얼굴은 십자루처럼 길고 몸도 보트만큼이나 길쭉했어요. 내 이름은 브랜든이에요. 좋아요. 내기해요. 브랜든이 먼저 한여름 하늘 위로 공을 높이 던져 올렸어요. 브랜든은 공을 따라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한 걸음. 브랜든은 멋지게 공을 받아냈어요. 나쁘지 않군. 하지만 날 이기기엔 한참 멀었어. 남자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말했어요.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죠. 브랜드는 공을 던져주며 대답했어요. 남자와 브랜드는 번갈아가며 공을 높이 던졌어요. 때로는 상대가 던진 공을 잡아내기도 했지요. 그러다 브랜드는 태양을 향해 있는 힘껏 공을 던졌어요. 순간 강렬한 태양빛에 그만 꺽다린 남자의 눈이 잠깐 멀고 말았어요. 공은 남자의 손가락을 맞고 퉁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네가 내 걸 다 가져가겠군, 브랜든. 그렇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네 걸 갖게 될 거다. 남자는 투덜거리며 허리춤에서 갈색 가죽 주머니를 꺼냈어요. 내가 뭘 가져왔나 보세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브랜든은 탁자 위에 번쩍거리는 금화들을 쏟아놓았어요. 세상에, 브랜든. 우린 이제 부자가 됐구나. 그런데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난 거니? 할머니가 탄성을 지르며 물었어요. 언덕 너머의 들판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한테서요. 공을 높이 던졌다 받는 게임에서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얻은 거예요. 브랜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속삭이듯 물었어요. 브랜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볼래? 엄청 못생겼어요. 얼굴은 삽자루만큼 길고요. 몸도 보트처럼 길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할머니가 브랜든을 꼭게 안으며 외쳤어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틀림없어. 이를 어쩐다니.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늘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지. 어머니도 할머니에게서 늘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기를 했단 말이니?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왜요? 브랜든이 물었어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는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자기가 이길 때까지 끝내는 법이 없단다. 그가 그 게임을 뭐라고 부르든.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한다? 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순간 숨을 멈추었어요. 그런 다음 한마디 말도 없이 계단을 비틀비틀 올라가더니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할머니는 악의 화신과 맞설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브랜드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삐쩍 마른 흰말을 타고 브랜든에게 다가왔어요. 수영 시합으로 내기하는 거 어때? 저번처럼 승자가 모든 걸 갖는다. 노리스가 말했어요. 문제없어요. 강 저쪽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지요? 브랜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브랜드는 세상 누구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수영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브랜든과 노리스는 옷을 벗고 강가에 서서 준비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리스가 한마디 말도 없이 물론 먼저 뛰어들지 뭐예요. 하지만 브랜드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잠자코 노리스가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재빠르게 물로 첨벙 뛰어들었지요. 브랜드는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했어요. 강 건너편에 거의 이르렀을 때는 노리스와 막상막하였어요. 하지만 반대편으로 도는 순간 브랜든이 노리스를 앞지르기 시작했지요. 결국 브랜든이 노리스보다 앞서 강둑에 도착했어요. 와! 이겼다! 브랜든이 한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어요. 노리스의 앙상한 몸에서는 물풀들이 떨어지고 삐뚤어진 입에서는 진흙이 흘러내렸어요. 노리스는 말의 안장주머니에서 검은 가죽주머니를 꺼내더니 브랜든에게 집어던졌어요. 그리고는 이를 박박 깔면서 말했어요. 이번에도 네가 이겼다. 하지만 애송이 브랜든,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이겨주지. 집으로 간 브랜든은 식탁 위에 또 한 쿰의 금화를 쏟아놓았어요. 오늘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를 만나서 내가 또 이겼어요. 이번에는 수영시합이었어요. 물론 어제처럼 승자가 모두 갖는 게임이었죠. 브랜든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어요. 브랜든, 제발 그 사람 눈에 안 띄게 좀 하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무서운 일을 당하고 말 거야. 할머니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사랑하는 손자 브랜든을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었어요. 브랜든은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브랜드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에는 나물들이 울창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누구도 쉽게 찾아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의 눈은 피할 수 없었어요. 나뭇가지를 모으느라 정신이 팔린 브랜드의 뒤로 어느새 삐쩍 마른 흰말을 탄 노리스가 나타났어요. 날 피해 숨어 있는 거지? 그렇지, 꼬맹이?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빈정거렸어요. 아닌데요. 때감은 모으려던 중이었어요. 브랜든이 딴청을 비우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랑 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합으로 내기 하는 게 어때? 이제 내가 복수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말이야. 노리스는 거대한 참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브랜든은 나무 타기도 자신이 있었어요. 브랜드는 할머니의 경고를 애써 무시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어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는 말에서 그대로 튀어올라 높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더니 곧장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반칙이에요! 브랜드도 소리치며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브랜드는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탔어요. 꼭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지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는 노리스를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브랜든이 나무를 거의 올랐을 때였어요. 브랜든은 이번 게임의 결승점인 나무 꼭대기에 독수리 둥지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 마리의 새끼 독수리는 깜짝 놀랐는지 삑삑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브랜든의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브랜든은 새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멋지게 하늘을 나는 커다란 독수리를 가장 좋아했지요. 아저씨, 나무 타기 시합에서도 내가 이긴 것 같네요. 여기 새끼 독수리 있는 둥지가 있어서 더 이상은 갈 수 없거든요. 브랜든이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무를 타고 올라오며 외쳤어요. 그깟 새끼 독수리가 어찌되든 난 상관하지 않아. 나무 꼭대기까지 오르는 시합인 걸 잊지 않았겠지? 애송이 브랜든. 그리고 아직 시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브랜든은 둥지 위로 엎드려 새끼 독수리들을 감쌌어요. 곧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의 장화가 브랜든의 등을 밟았어요. 하하하, 내가 이겼다. 이긴 사람이 다 간단다. 노리스의 외침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브랜드는 노리스가 밟고 있는 등이 무척 아팠지만 새끼 독수리들이 다칠까 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등이 아픈 건 물론이고 속에선 구역질까지 났어요. 그러면서도 브랜드는 내기에서 진 게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돈뿐인 걸 뭐. 그 돈 없이도 우린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브랜드는 이런 생각을 하며 노리스를 자기 오두막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방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브랜드는 찬장에서 가죽 주머니 두 개를 꺼냈어요. 승자가 모든 걸 갖는 거다. 기억하지, 브랜든?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비아냥거리며 물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다잖아요. 브랜든이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에게 가죽 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니야. 승자가 모든 걸 갖는다고 했지?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란 말이다. 노리스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면서 브랜든의 목덜미를 붙잡아 말 뒤에 태웠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바람처럼 말을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룻밤을 꼬박 달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도 노리스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산을 넘고 늪을 지나고 서글픈 침묵의 숲도 지나 마침내 노리스의 집에 도착했지요. 노리스는 브랜든을 헛간에 가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헛간 문을 연 노리스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요. 일어나지 못해? 예송이 브랜든. 오늘은 내가 원수를 갚는 날이다. 해가 지기 전에 태양처럼 빛나는 금빛 앵두를 찾아오지 못하면 넌 끝장이야. 브랜드는 하루 종일 금빛 앵두를 찾아다녔어요. 들판과 숲, 골짜기, 동굴 깊숙한 곳까지 사차치 살펴보았죠. 하지만 금빛 앵두는 찾을 수 없었어요. 이글거리는 태양이 질 무렵 브랜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힘없이 바위에 걸터앉았어요. 할머니 말씀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누군가가 브랜든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브랜든이 뒤를 돌아보자 밤하늘보다 검은 머리카락과 별보다도 빛나는 눈을 가진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난 올리라고 해.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의 부엌에서 일하지.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니? 올라가 물었어요. 금빛 앵두를 찾을 수가 없어. 그걸 못 찾으면 그레이 노리스가 날 죽일 거야. 브랜든이 슬프게 대답했어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너처럼 여기 잡혀온 아이들이 많았지만 곧 볼 수 없었으니까. 그레이 노리스는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야. 자, 내가 도와줄게. 둘은 나무 딸기 수풀과 쐐기 풀들을 헤치고 다니면서 금빛 앵두를 찾았어요. 가시에 찔리고 긁혀 금세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금빛 앵두는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때 멀리서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올라와 브랜드는 몸을 숨기기 위해 동굴을 향해 뛰어갔어요. 곧 노리스가 찾아내고 말 거야.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장인데. 브랜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라와 브랜든이 동굴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려 할 때였어요. 동굴 위쪽 절벽에 앉아있던 황금빛 독수리 한 마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둘을 향해 날아왔어요. 그런데 독수리의 부리에 금빛 앵두가 달린 가지가 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내 첫째 새끼를 구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야. 독수리는 브랜든의 발치에 가지를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친절한 독수리님. 브랜든은 날아가는 독수리 뒤에 대고 소리쳤어요. 잠시 뒤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의 삐쩍 마른 흰말이 브랜든과 올라 앞에 멈추었었어요. 하하, 이번엔 틀림없이 내가 이길 줄 알았지? 각오해라, 브랜든. 그때 브랜든이 등 뒤에서 금빛 앵두가지를 꺼내들었어요. 그러자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의 얼굴은 분노로 더욱 잿빛이 되었어요. 말도 안 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게 틀림없어. 금빛 앵두는 아주 거칠고 깊은 숲속 덤불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가 이걸 찾으려면 1년하고도 일주일 그리고 하루가 더 걸렸을 테니 말이야.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는 화가 나서 퇴 하고 침을 뱉었어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는 브랜든과 올라를 말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 올라에게는 식사 준비를 시키고 브랜든은 헛간에 가두었죠. 지친 브랜든이 막 잠에 들려고 하는데 올라가 열쇠로 문을 열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스튜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고마워, 올라. 무척 배가 고팠던 브랜든은 허겁지겁 스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뒤 브랜든은 올라와 함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둘의 처지를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올라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에게 속아서 시중을 들게 된 이야기를, 브랜든은 세 가지 내기와 할머니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수탉이 해를 치면서 오는 시각에 맞춰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헛간에 나타났어요. 일어나지 못해, 이 애송이 녀석. 노리스는 잠에서 덜 깬 브랜든을 끌고 강으로 향했어요. 자, 저녁 때까지 이 강의 깃털로 다리를 만들어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어. 노리스는 이미 이기기라도 한 듯 크게 웃으며 사라졌어요. 브랜든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깃털이라고는 땅 위에 놓인 검은 깃털 한 개, 물 위에 뜬 흰 깃털 한 개가 전부였지요. 대체 어디서 그 많은 깃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브랜드는 주변을 열심히 뒤져 깃털 몇 개를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자 깃털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브랜드는 달려가 그 깃털들을 잡으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강둑에 깃털을 놓으려 할 때마다 깃털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결국 브랜드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깃털마저 바람에 날아가고 말았거든요. 브랜드는 넋을 놓고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백조 한 쌍이 브랜든의 곁을 미끄러지듯 헤엄쳐갔어요. 브랜든의 눈에 하얀 백조의 아름다운 깃털이 보였어요. 강의 맞은편에는 오리 가족이 수영을 하고 있었고 머리 위에서는 한 무리의 야생기러기가 날고 있었지요. 브랜든의 뒤쪽 숲속에서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때 브랜든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새들을 잡아서 깃털을 뽑는 거예요. 브랜든은 버드나무에서 가늘고 튼튼한 가지 하나를 꺾어 활을 만들려고 했어요. 크기까지 가늠해 보았죠. 하지만 진짜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새를 사랑하는 브랜든이 어떻게 활을 쏘아 새의 생명을 빼앗고 털을 뽑을 수 있겠어요. 브랜든은 활 같은 건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때 올라가 브랜든을 찾아 강가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올라. 새의 깃털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시작할 엄두도 못 내겠어. 브랜든이 슬픔에 젖은 채 말했어요. 올라는 브랜든 옆에 앉아 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둘은 이야기에 빠져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브랜든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죠. 큰일이야!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텐데. 올라, 어떡하면 좋아? 브랜든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바로 그 순간 전에 보았던 황금 독수리가 바위 위로 내려앉았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 난 내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자, 이건 내 둘째 새끼를 구해준 보답이야. 독수리가 브랜든에게 말했어요. 독수리가 강 한가운데로 날아가자 갑자기 커다란 날갯짓 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그러더니 하늘과 물에 사는 온갖 새들이 독수리의 양쪽으로 모여들어 강 위에 아름다운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와, 깃털로 된 다리네. 올라가 외쳤어요. 그때 백조 한 마리가 반대편 강둑으로 올라가더니 다리의 끝에 앉았어요. 맞아. 이제 이쪽으로 한번 건너와 봐. 등을 밟아도 아프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말고. 백조가 말했어요. 올라와 브랜드는 손을 잡고 함께 깃털로 된 다리에 조심스럽게 올라섰어요. 그리고는 푸드덕거리는 다리를 지나 반대편 강둑으로 내려섰지요. 반대편 강둑에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서 있었어요. 노리스는 벌레를 씹은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나 원참 기가 막히는군. 또 해냈구나, 브랜든. 그렇지만 내일은 그렇게 안 될걸, 예송이 녀석.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이길 테니 두고 봐라. 노리스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는 너무 화가 나 브랜든과 올라를 말 뒤에 싣고 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브랜든이 말했어요. 브랜든, 제정신이야?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겠지? 올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알아.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하고 한번 내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한대. 노리스가 이길 때까진 게임을 끝내지 않으니 말이야.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야. 내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내일 그가 널 불의 골짜기로 보낼 거야. 이제까지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브랜든이 물었어요. 날 따라와. 마구간에 바람처럼 달리는 검은 말이 있어. 그 말을 타고 이 무시무시한 곳을 떠나는 거야. 브랜든과 올라는 마구간으로 뛰어가서 말에 올라탔어요. 올라가 앞에 타고 브랜든이 뒤에 매달렸지요. 둘은 밤새 달렸어요. 숲을 지나고 눕을 건너서 멀리 멀리 도망쳤어요. 동이 틀 무렵 올라가 외쳤어요. 브랜든, 혹시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 좀 살펴봐. 브랜든은 어깨 너머로 힐끗 뒤돌아보았어요. 그러자 지평선 위에 검은 점 하나가 떠오르는 태양을 뒤로 한 채 달려오고 있었어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오고 있어. 올라, 좀 더 빨리 달리자. 브랜든이 외치자 올라가 말의 속도를 높였어요. 길에는 엄청난 먼지가 일어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가 또 소리쳤어요. 뒤 좀 돌아봐, 브랜든. 브랜든이 뒤를 보니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가 채찍을 휘두르며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가 오고 있어. 올라, 더 빨리. 브랜든이 소리쳤어요. 둘은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브랜든은 바로 뒤에서 울리는 말바꿉 소리를 들었어요. 목 언저리에선 악마 같은 흰말의 뜨거운 느낌이 느껴졌지요. 그가 바로 뒤에 있어. 올라, 빨리. 안 돼. 아, 안 돼. 올라가 소리쳤어요. 검은 말이 지쳐서 벌써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딱 맞춘 듯 어디선가 황급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이건 내 셋째 새끼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야. 독수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내려와 흰말 앞에서 거대한 날개를 펼쳤어요. 왜 길을 막는 거야, 이 멍청한 새 같으니라고.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는 독수리를 향해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채찍을 가볍게 피하더니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를 향해 입속에 가득 물었던 씨앗들을 뱉어냈어요. 그러자 씨앗들이 순식간에 가시덤불로 자라났어요. 가시덤불은 너무 거칠고 촘촘해서 살아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였어요.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와 비쩍 마른 흰말은 그대로 덤불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도와줘! 날 나가게 해줘! 노리스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날카로운 가시의 위협에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검은 말이 속도를 높여 멀리 언덕 너머로 달아나고 있는 사이 노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분노와 고통 속에서 브랜든이 달아나는 걸 그저 바라보는 일뿐이었지요. 브랜딘과 올라는 하루 종일 말을 달려 마침내 브랜딘의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브랜딘이 소리를 지르자 할머니가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얘는 올라예요. 올라가 꺽다리 그레이 노리스에게서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어요. 브랜든이 할머니의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브랜든을 꼭 껴안아 주었지요. 할머니는 브랜든과 올라를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챙겨준 다음 서둘러 침실로 향했어요. 두 아이가 겪은 모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말이에요. 할머니는 세상에 다시 없을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브랜든을 다시 만난 할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